노동신문은 5월 31일 히로시마에 펼쳐진 역겨운 가면극 이런 제목의 군사론평원에 글을 게재했습니다. 글은 얼마 전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인류사상 처음으로 미국이 투하한 원자탄에 의해서 약 26만 명의 무고한 인명이 핵참화 속에 무참히 쓰러져간 순환의 땅인 일본의 히로시마를 찾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는 미국 집권자로서는 처음으로 되는 오바마의 이번 히로시마 행각에 이목을 집중했다고 하면서 그것은 이번 기회에 오바마가 핵참화를 들씌운 주범으로서 일본인민들과 인류 앞에 공식 사죄를 할 것이며 이를 본받아 아베도 대동아 공영권의 망상에 사로잡혀 군국주의 재침의 길에 나서지 않으리라는 기대에서였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펼쳐진 현실은 무사람들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상반됐다고 하면서 그는 범행자로서의 죄의식은커녕 마치 유람이나 관광을 온 것처럼 히로시마의 여기저기를 돌아치면서 핵무기 없는 세계여 전쟁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요 하는 따위에 겉발린 언어유희에만 집념한 오바마가 저주받을 불량배 그대로였다면 마치 하인 마냥 시종 어두운 표정으로 따라다니며 저들이 원자탄 피해자임을 크게 부각시켜 보려고 극성을 부린 아베 역시 간특하게 그지없는 장사치를 연상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의 히로시마 행각은 일본의 과거 재행의 면죄부를 던져주는 것으로 군국주의 재침의 날개를 달아주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손쉽게 달성해버려는 교활하고 음흉한 기도의 발로이며 오바마의 히로시마 행각 전기간 아베가 놀아댄 행태는 순환당한 피해자로 둔갑하여 지난 시기 아시아 지역 나라들의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끼친 전쟁 책임에서 벗어나고 군국주의 부활을 적극 추진시켜보려는 야심으로 일관되어 있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오바마는 이번 히로시마 행각을 통하여 침략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공화국을 제2의 히로시마로 만드는 것도 서슴지 않으려는 간악한 핵전쟁 흉계도 거리낌없이 드러내 보였다고 하면서 그는 지금처럼 미국이 핵위협과 핵공갈에 매달리며 핵전쟁의 길로 줄다름칠수록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고 청산할 대신 회피와 모면의 서픈 짜리 요소를 부려댈수록 차려질 것은 처절한 최후 종말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